HUBS。오늘저녁뭐먹지어느덧이번주의마지막라디오시간입니다날씨도점점풀리고학교생활도거의적응된요즘이네요그렇게매일수많은사람들을만나다보면혼자만의시간이소중하게느껴질때가있습니다아무리친한친구들과수다를떨고밥을먹는것도가끔은지치기마련이니까요저도그런날이오면혼자서밥을먹으며마음의안정을되찾곤하는데요의외로혼밥은큰힐링을가져다준답니다여러분은혼밥을즐겨하시나요아님밥은무조건같이먹어야지라고생각하시는편인가요전어렸을땐가족이나친구들이랑같이메뉴를정하고밥을먹으며즐거움을찾곤했던것같습니다하지만고등학생이되고공부가우선이라는냉정한생각과함께혼밥하는횟수가잦아졌죠그리고대학생이된지금이젠완벽한혼밥마스터가됐네요그렇다면오늘이시간엔혼밥이아직어색한분들그리고저처럼혼밥의달인인분들모두를만족시킬만한메뉴를추천드리겠습니다그전에노래한곡정도는괜찮으시죠윈터와닝닝의 Once Again I just want to talk about you별이뜨는것처럼너는빛이난다고무지개가뜨는곳에너와함께난달력할게 Alright I'm trying to realize Follow 서로에게전해지는위로따스해져가는그손길로변함없이나는여기 over Alright You, I will still be here once again You, 햇살이 빛나도록 비추고 있어 우린 서로 지켜줄 거야 Oh, you, 'cause I'm in love with you언젠가는갈거야너의손을잡고서수많았던후회들로아파했던날들속에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ll Follow 서로에게전해지는위로따스해져가는그손길로변함없이나는여기 over Alright여러분은주로혼밥할때어떤메뉴를드시나요저는주로학식이나라멘아님분식도자주먹는것같습니다아참고로전혼밥마스터라양식집도야무지게혼자가서먹어봤답니다이외에도수많은식당에서혼밥을즐겨하지만그중에서도혼자먹을때더맛있는메뉴가있는데요바로국밥입니다전이상하게국밥은혼자서먹을때만그맛이더잘느껴지더라고요대체왜그런걸까요아마국밥집엔유독저처럼혼밥하는사람이많아서그런걸지도모르겠습니다 전날의 숙취를 해소하기 위한 손님, 쌀쌀한 바람을 맞다가 뜨끈하게 속을 데우러 오신 손님, 또 지친 하루 끝에 따끈한 국물로 피로를 푸는 손님 등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혼밥러들은 국밥집만의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국밥엔 주목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속도죠. 정말 웬만한 패스트푸드보다 빨리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5분 후면 이미 제 눈앞에 뜨끈한 국밥이 도착해 있답니다. 무심하게 툭 그릇을 놓고 가시는 사장님의 시크함은 어느 국밥집을 가도 똑같죠. 그래도 그 맛만큼은 언제나 우릴 따뜻하게 위로해줍니다. 어쩌면 전 이미 국밥의 매력에 빠진 것 같네요. Waiting for going home feels like a thousand hours. Going on the way home feels like a thousand miles. Maybe wanna just get along and work, but it seems like it never works. I'ma get some bottles of pills on the way back home. 베게린의 레스트. Oh, I just wanna be free of the ground of the wall and I. I wanna be somewhere like, no need to be clear, no need to be explaining. I just wanna rest. 국밥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죠. 순대, 돼지, 콩나물 등 수많은 종류는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최애 국밥은 어떤 메뉴인가요? 저의 최애는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파는 돼지국밥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가족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자주 가는데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식사는 늘 돼지국밥이랍니다. 부산의 돼지국밥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소면을 넣어 먹는답니다. 저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돼지국밥을 먹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돼지국밥을 먹었을 때 소면이 없어서 가장 아쉬웠거든요. 양념을 푼 빨간 국물에 소면을 담가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대체 서울 국밥집엔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쉽답니다. 아,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국밥집은 깍두기만 맛있으면 무조건 맛집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밥집 깍두기를 이길 수 있는 식당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전 깍두기 먹으려고 국밥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깍두기 리필만 세 번은 해줘야 한답니다. 혼밥러들이 많은 국밥집은 거의 다 반찬이 셀프여서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빠른 속도와 한국인의 취향 저격인 시원한 국물, 거기다가 아삭아삭한 깍두기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국밥은 정말 완벽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국밥으로 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건 어떤가요? 어제 같아 적재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이어폰 귀에 꽂은 채로 잠들기 아쉬워서 몇 번 입어 돌려 듣던 그 밤이 꿈만 같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모든 예쁜 시간들이 보내기 아쉬워서 자꾸 떠올리게 되나 봐 세상이 하나 둘씩이해 되기 시작할 때쯤 더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이 순간이 왜 난 슬퍼질까 이젠 지나간 너의 이번 주는 오랜만에 휴일이 없는 한 주였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달콤했던 날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네요. 그렇기에 금요일 저녁만큼은 한 주 동안 고생한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맛있는 식사의 보탬이 될 순 있지만 때론 혼자서 밥을 먹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지? 라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메뉴는 무조건 내 취향으로 라는 확신은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도 처음 혼밥할 땐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이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만약 처음으로 혼밥을 하게 되는 날이라면 오직 나를 위한 배려를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맛있는 저녁을 위해 오늘 저녁 뭐 먹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저녁 메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PD 정승은, 엔지니어 윤세연,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HUBS